내가 그 위에 포인트로 선물할게요. Love Alpha Mode 신경은 다 off 그 누구든지 뭐라던 그저 first 사를 지키만 나를 볼게 지금 내 자리에 맞춰 I don't know 그래 멈추는 법도